노트르담의 굽추. 옛날 옛적에 프롤로 주교는 멋진 도시 파리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거리를 돌고 있었어요. 그때 고요함을 뚫고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게 완벽하군. 사람들은 집에 있고 거리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주 좋아.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 무슨 일인가? 당장 저보게. 얘 얼굴은 도대체 뭐야? 같이 지내다 보면 언젠가 유용하게 쓸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아기를 데려갔어요. 프롤로 주교는 아기의 이름을 콰지모도라고 짓고 자기 옆에 두었어요. 그러나 프롤로 주교는 아이를 사랑해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콰지모도는 프롤로 주교의 노예였을 뿐이었죠. 노트르담 종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 콰지모도에게도 유일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종탑까지 날아와 콰지모도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새였죠. 콰지모도, 도시에서 광대 축제가 열리니까 같이 보러 가자. 축제 얘기 좀 해줘. 주인님 모신다. 빨리 가. 주인님. 오늘 점심은 다 준비됐나? 이번에도 수프를 태운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볼까? 왜 아직까지도 차려놓지 않은 거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할 수는 없어. 시간이 없단 말이야. 내일 있을 쓸데없는 광대축제를 준비하느라 이 몸은 엄청나게 바쁘다고. 이건 정말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짓이야. 광대축제요? 벌써요? 집시들의 멋진 퍼레이드에 노래에 춤 그리고 마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축제에 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어떻게 축제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거지? 주인님, 저는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본 것뿐입니다. 잘했다. 절대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 너 같은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고 놀리고 다치게 할 거야.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보살펴 주었으니 절대 내가 실망하게 하지 마라. 너의 그 끔찍한 얼굴을 보여줘서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해. 잘 알겠느냐? 네, 주인님. 좋다. 수프도 맛있구나. 소금만 좀 더 넣었으면 정말 완벽하겠어. 그나저나 오늘 회의에 새로운 근위대장이 오기로 했는데 정말 주교는 성가신 일이야.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주인님 말씀이 맞아. 절대 아니야. 수프도 정말 맛있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다고. 먹어봐. 맛있는데 간도 딱 맞아. 그렇지? 프롤로가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사실 옳지 않은 사람이라고. 같이 축제에 가자. 그럴 순 없어. 가자니까. 주교는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해. 아무도 모르는 곳을 알고 있으니 거기 데려다 줄게. 정말 가까운 곳에서 다 볼 수 있을 거야. 어때? 잘 모르겠어. 우리 내일 같이 축제 보러 가는 거야. 콰지모도는 축제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한편 파리의 새로운 근위대장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주교님. 아, 근위대장이로군. 어서 오게. 이제 정말 바빠질 거야.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내일 기차는 광대축제가 열리는데 폐하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해서 다친 분들을 위로한다는 건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내가 보기엔 시간 낭비일 뿐인데 말이야. 집시들이 법을 지키도록 인도하게나. 만약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면 자비 없이 처리해버려. 알겠나? 명 받들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일 열릴 축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가보게나. 축제의 날이 밝았어요. 사람들은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나이 많은 여인도 축제를 보러 가고 있었어요. 눈 좀 뜨고 어떻게 감히 주교님에게 그런 말을? 당장 사죄해라! 사과하라고요? 기가 막히네. 주교야말로 이 어르신에게 사과하셔야죠. 죽일 뻔했잖아요. 무엄마다 집시주제에 이어봐라, 당장 체포해라. 한편 콰지모도와 새는 무대 옆에 있는 빈 텐트를 찾았어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이었죠. 정말 멋지다. 내가 오늘 축제의 왕이 될 거니까 가만히 잘 보거나 있어. 당연하죠. 아무도 이기지 못할 겁니다. 만약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죠? 신도 이길 만한 사람을 도울 거야. 파리의 신사 승려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광대한 선발 대회입니다. 콰지모도잖아. 어떻게 저놈이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얼굴이 정말 독특한데 고개사입니까? 올해 광대축제의 왕이 결정된 것 같죠? 이제 대관식을 할까요? 소개합니다. 올해 광대축제의 왕입니다. 못생긴 놈이 축제의 왕이 될 수는 없어. 공격하자! 그만해! 그만하라고 했지! 여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군. 아까 그 여자잖아. 큰일이자, 저 여자를 어서 당장 체포해라. 죄목이 뭡니까? 근위 대장, 내 말에 거역하지 말고 빨리 체포하기나 해. 괜찮아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못생겨도 괜찮으세요? 누가 못생겼다고 했어요? 그저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게 생겼잖아요. 당신을 체포하겠다. 여인은 잘못한 게 없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체포하면 안 되네. 주교님 명령입니다. 근위 대장을 막고 여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을 알아요.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데리고 종탑에 숨었어요. 여기에서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아, 음식! 지금 배고프실 테니 맞다! 수프! 죄송해요. 이런, 죄송해요. 어우, 이 견디기 힘든 어색한 사랑이요. 얘 말은 듣지 마세요. 정말 자상하시네요. 수프도 정말 맛있어요. 콰지모도는 사랑에 빠진 게 분명했어요. 친절하게 대해준 에스메랄다에게 말이에요. 그녀와 함께할 수 있어서 신께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리의 근위대장 페피스는 반역죄로 인해 재판을 받았으며 우리는 내일 아침에 그를 공개적으로 처벌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새는 콰지모도와 에스메랄다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아,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근위대장님을 도와야겠어요. 안 돼요. 잘못한 건 저예요. 여기에 있어야 했는데 괜히 나가는 바람에. 마? 자기 탓은 그만하고 빨리 근위 대장을 구해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냥 제가 자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같이 근위 대장을 구하러 가요. 빨리 가요. 콰지모도와 에스메랄다 그리고 새는 내일 아침에 형을 집행할 예정인 광장으로 갔어요. 말 탈 수 있어요? 당연하죠. 준비는 다 끝났어. 빨리 가서 쉴까? 가자고. 다음 날 아침, 파리 시민들은 무고한 여인과 그녀의 친구를 도와준 죄로 처벌받게 된 페비스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근위 대장, 당신은 일부러 내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중죄를 범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할 말이 있는가? 그녀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무고한 여인으로 다른 사람들의 잔혹함을 막으려 했던 것뿐입니다. 만약 죄를 인정한다면 바로 용서해 주겠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알겠다. 모두 이놈을 공격해라. 빨리요, 이쪽이에요. 저놈들이 도망가잖아, 멍청한 놈들. 과지모도와 에스메랄다 그리고 페비스는 시 외곽을 향해 열심히 달렸어요. 하지만 그들을 계속 쫓았던 프롤로와 병사들은 다른 길로 가서 그들을 따라잡아 포위하게 되었어요. 네가 나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어? 우리를 체포하지 못할 겁니다. 여긴 파리가 아니니까요. 파리로 이송할 수는 있네. 그리고 과지모도, 내가 몇 년 동안 못생긴 괴물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 다를 뿐이라고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떻게 저를 종탑에 가둬서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해요. 진짜 너무하다고요. 다 체포해. 프롤로와 병사들은 세 사람을 체포했어요. 그때 군대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루이 4세의 군대였어요. 폐하, 여기에서 도대체 뭐하는 건가? 폐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루이 4세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화가 난 루이 4세는 프롤로를 체포했어요. 에스메랄다와 페비스 그리고 콰지모도는 모두 풀려났어요. 좋다. 당신들은 무죄다. 하지만 군의대장, 파리를 지키는 데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네. 잘 생각해보게. 두 사람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해줬고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근의대장 페비스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시네요. 저는 에스메랄다예요, 근의대장님.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죠? 이 사람은 콰지모도라고 해요. 가장 친한 벗입니다.